길가다 보았었지 나 무지하게 이쁜 그녀 눈이 부셔 움직일 수조차도 없어서 그랬지 난 몰라 어떻게 해야 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멍한 눈으로 그녀 뒷모습만